본장의 주제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이 스토리를 꿰뚫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 곧 언약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을 다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 언약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임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주권적인 헤세드를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무대 위에 오르시지는 않습니다. 쭉 무대 뒤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나이만 안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죠. 남아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가나안의 족속들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으로 가서 배필을 택하여 오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종이 염려한 대로 여자가 자기를 쫓아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남은 삶도 남은 이 아들의 결혼의 문제도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리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6절에 말한 대로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엘리에셀 종을 보냅니다. 종은 나홀의 성에 이르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가 기도하죠.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그녀가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을 알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15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 앞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종은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면서 묵묵히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종은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종은 그녀의 집으로 인도되어 자기의 임무를 소상하게 먼저 밝힙니다. 그것이 33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종이 얼마나 주인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종의 신실함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겠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종은 하나님께 다시 또 경배를 합니다. 52절에 이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기를 원하지만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리브가의 결정이 이 긴장을 해소하고 이튿날 리브가는 종과 함께 미지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리브가의 믿음도 대단하죠. 리브가가 올 즈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약에 순종하는 가운데 책임을 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자신들을 인도하고 성공하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고 언약에 대한 충성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헤세드, 언약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의 헤세드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충성, 신실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고 모든 행동을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언약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죠. 시종일관, 그를 지배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신실하심에 대한 언약의 의무를 다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얼만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지만 저희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헤세드를 드러내며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그런 헤세드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